국제축구연맹 2016년 20살 미만 여자 월드컵 경기 대회에서 우승하고 조국의 용예를 떨친 여자 축구 선수들을 축하하는 모임이 22일 평양의 청연주항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 부위원장인 리일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관계부문, 체육부문의 일꾼들, 선수, 감독들, 시내 청년학생들이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축하연설에 이어 결의토론들이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다음 청년주항예술선전대의 축하공연이 있었습니다.